세가 울어 잊어 우리의 날이 그들 풀거나 저래 사거나 이리어 편 주두등시 낙황 그늘에서 우러나 보자. 정설이 파묻히면은 구독 한 장 올려버리 찢어지는데 누가 달리어 백마강 탄식을 낙화함 달빛만 옛날 같구나